씨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 가껴진 별들 사이도 오르는 특별 별 별난 것 두성이 변함없지. 번화하는 거리 거리거리마다 거리적거리는 거 Clean it up, clean it up, get back. 어두운 먼지를 흩어 텅 빈 땅콩. Kick it, kick it, kick it. Swerving, I'm speeding on serpent road. Luxurious like I'm an S class. Best of the best on first class. I'm up above the world so high. I'll be the shiny day and night. They want to have my spotlight is so bright. County stars to girl at better, better, better. We're special, yeah. Straight kids, 내 뒤에 팀은 특수 부대. Stage 위가 자체로 위가 특별 무대. 관중들은 따로 필요 없지 축제. 전체 더위 필요 없이 꽃비 불때. Limited edition, 귀한 것도 떨어져. 투명하면 분명하게 바꿀 걸 덮댄색 you. 눈에 띄는 텐션 머리 파란 계속. 리필 때 하나가도 여기 모든 것이 밝혀. Counting stars. Crazy stuff. Let's go.